웬반응앙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웬남 노동총연맹 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 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,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했습니다.